네, 안녕하세요. 에밀리오 데 코리아의 황대선입니다.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노래군요. 네. 어, 안 돼, 안 돼, 앞으로 돌지 마! 어, 어, 아니네. 아, 인디언이네.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분인데, 어, 뭔가 약간 영화 같아요, 시작이. 뭐, 웬 말. 어, 되게 눈빛이 그윽해요. 항상 이분은, 항상 느끼지만 눈빛이 엄청 그윽해요. 네, 항상 같은 선글라스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 레이벤 스타일의 안경. 말이 왜 나와?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확실히. 어, 추적자인가 봐, 추적자, 뭔가. 어, 뭔가 격해졌어요. 뭔가 이제 누구를 추적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따라 잡으려고 지금. 네, 하염없이 달리시고, 네, 말이 나옵니다. 오, 여자분, 오, 가슴, 어머. 아, 여자분, 얼굴은, 얼굴 봤을 때 별로 그냥, 아, 이랬는데, 어, 가슴이 딱 보이는 순간, 아. 역시. 옥상에서 노래 부르실 건가 봐요, 이제. 와, 헬기가 되게 낮게 날고 있어요. 아, 뭐,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총 쏘면 어떡해? 울버린인가 보네. 아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내용이 막 이렇게 엄청 극적인데? 아, 이게 무슨 내용, 아. 와, 몸매 죽인다. 보스의 여자친구를 건드렸군요. 느낌이 대충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니까. 와, 어떻게, 와, 몸매 진짜 너무 좋다. 몸매가 엄청 좋으시네. 어. 아, 나 저 이거 앞에 봐 돌려봐도 되나? 이거 구간 반복 되나요? 헬기에 타고 계시네요 또? 아, 이 여자가 말했다. 아, 그 여자구나. 어, 이 부족장 같이 생기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뭐지? 도대체 뭐지? 뭔가요, 도대체? 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 잡아온 거네. 그니까 얘가 지금 도망가고 있었는데 잡아왔는데? 어, 아닌데? 또 왜 내려? 아, 그냥 보스가 포기하는 느낌인가 봅니다. 여자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둘이서 다시 만나고.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헬기 타고 총 쏘러 오는데 다 피했죠? 네, 되게 뮤직비디오에 이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자한 느낌이에요. 막 헬기가 나오고 총을 쏘시고 말이 나오고 막 계속 상황이 바뀌는데 어, 되게 좀 볼거리가 많은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 이 여자분을 봤을 때 그냥 쏘쏘? 였는데 갑자기 이제 언더웨어만 입었을 때 와, 진짜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뮤비가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여자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점. 네, 뮤직비디오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한테 추천해주시고 싶은 뮤직비디오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